3월달이 됐네요. 우리 회장님이 기도한 대로 벌써 1, 2월달에 다짐했던 것들이 이제 또 기억 속에서 사라질 때가 되기도 했네요. 한번 앞뒤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죠. 따뜻한 봄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정민 형제는 가장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랑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외모? 없어요? 성품? 우리 우성 형제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나 가장 자랑거리 또는 뭐 자랑스러운 거 자기 자신에게 잘 먹습니다. 아, 먹는 것. 우리 정욱 형제는 어떻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거 자기 자신에게 인성. 아, 인성. 우리 자매들이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소윤 자매는 부끄러워요? 우리 한유진 자매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아빠. 우리 다빈 자매 본인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는 아닌 것이 분명하네요. 우리 예솔이는 예솔 학생은 어떻습니까?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없어요? 아, 굉장히 솔직한데 난감하네요. 우리 김현주 전사님은요? 우리 보경자매는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원소병제 혹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본인에게 착한 거. 착한 거. 그것도 자랑할 만하죠. 우리 수아는요? 아빠. 아빠라고 말하면 제가 전해드리고요. 아니라고 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유나, 우리 한유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나 상장 다섯 개 받았대요.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9절 한번 봐보십시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뭐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뭐라고 합니까? 빚진 자. 무엇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이죠. 15절 한번 봐봅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내가 무엇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가장 자랑거리 뭡니까? 그럼 명백합니다. 1장에서만 잠시 찾아봤지만 6번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6번 나옵니다. 당신의 가장 자랑거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6절에서 18절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15절에 그럽니다. 야, 난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러분 그 국어 시간에 배우지요. 반어법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싫어! 남자들이 주로 잘합니다. 근데 좋아하니까 싫은 형태를 띠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을 써서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긍정의 단어로 바꾸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까요? 그럼 바로 16절 다음 주이슬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다 합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하게 18절에는 자기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지가 등장합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들마다 약간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18절 앞에가 for, 왜냐하면 이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보십시오.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 전도를 했나 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듣더니 아, 이 양반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에게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겁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지 않소? 내가 왜 예수 믿어야 하오?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까지 우리 어른들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불신 이렇게 전도하는 분 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연기가 대단하다. 사람들이 째려볼 텐데. 제가 천운교에서 학생부를 섬길 때 학생들을 데리고 청량리 시장을 돌면서 그때 한 8명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앞에서 시장을 돌면서 시장에 장사하고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전도한 적이 있어요. 소금을 찌끄리고 학생들이 버릇없이 그런다고 막 그런 욕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도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들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너무 배제시키는 듯한 형식을 띠기 때문에 옳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봐봅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에 미쳐있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반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반대인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자랑할 겁니다. 근데 그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죠. 다른 사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자랑하면은 그것은 큰 자랑이 안 되죠.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가 당할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을 부정해도 지옥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말은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옥 가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이것을 쉽게 풀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문이, 여기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부터 불 나고 저쪽으로 나가도 죽습니다. 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형 옆에 보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 뒤쪽에 하면 창문을 깨고 나가면 딱 유일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쪽에다 축구를 하고 달려서 어떻게든지 이 문을 열고 창문을 깨고 나가서 살아나.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유일한 희망의 구멍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복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달리는 것입니다. 착한 척 하지 마십시오.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시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죄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감성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참여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죄 가진 자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더라.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했냐면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에서 지금은 별로 상이 없죠. 옛날에는 모든 상을 제가 다 휩쓸었습니다. 시골에서. 학생부가 돼서 학생부 회장, 제가 다녔던 학교의 연합회, 기독교 연합회 동아리 회장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교회와 학교와 집밖에 모르고 살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어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늘 이틀 안에 살다가 딱 대학생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저는 어머니,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어. 어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동생들이 있었죠. 혼자 있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대학 1학년 첫 강의가 교양과목으로 철학사를 배우게 됩니다. 철학사를 구약에서 그 저기 옛날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배우다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제 마음을 딱 잡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 다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볼 때. 한 번은 제가 안양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은혜와 진리교회 아십니까? 조용목 목사님. 제가 한 중간 조금 앞에 앉았습니다.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사기꾼이구만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2학년이 되어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는데 시간이 복학에 신나면서 용산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라는 이 툴레를 벗어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캐나다의 맥케인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의사 출신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 어학당에서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웠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에서 YMCA에서 1년 반 동안 일본어를 배워서 배우고 나서 18년 동안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을 위해서 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분을 찾아간 이유는 이분이 영어도 하죠. 일본어도 하죠. 한국말도 하죠. 영어하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영어를 배우면서 대화할 기회가 있어 대화를 하다가 아니 목사님은 왜? 하고 많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을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들은 일본 사람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도 안 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지금 20년 가까이 됐는데 18명 모였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시는데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는 거창한 철학적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너무 평범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거였습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내와 네 명의 자녀가 다 인생을 다 헌신한 겁니다. 제일교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단지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고 목사 중에서 진짜가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수 쪽에 속하는 목사님들을 정말 식상해하는 그런 찰나에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한번 성경을 그래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멈춰 선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에 제가 딱 멈춰 선 겁니다. 그전에는 전혀 들려오지 않았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임할 것인데 자기는 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에 뜨거움을 느꼈고 그때 처음으로 내 이 똑똑한 지식, 내 경험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은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수많은 인생이 흘러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복음 앞에 제 인생을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죄의 문제와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선언이고 자랑이고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기준을 복음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그전에는 내 지성에 두었습니다. 인생의 가치 기준을 늘 지식과 배움에 두었습니다. 어떤 분은 경험에 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다른 데 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석가모니가 공자가 내가 진리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절대 그러지 않아. 살아있는 삶의 문제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유를 알겠습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사망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셨나요?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이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나니까. 또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더 성경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저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도 동일하게 만나고자 초청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 게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죽음 이후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생을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의 초대로 초대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인생을 항복해 보십시오.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모를 겁니다. 김도향이라는, 저는 참 이 노래 가사를 대중 가요인데 참 좋아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나중에 한번 네이버 찾아보십시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것입니다.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혹시 지금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바보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어진 세월을 허송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송가도 있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주님의 품에 돌아오십시오. 주의 품에 돌아오는 자들의 그 죄가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 가슴으로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 이제 기독교의 기본을 마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자 하여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일상과 신앙의 문제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는 던져진 존재인 것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회복시키는 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학생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파운데이션, 출발은, 기초는 복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복음이 확고하게 기초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항복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이 복음을 우리 인생의 근거로 삼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푸신 그 복음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